조선 어린이 후원 협회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과 영양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다른 나라 사회 단체들과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어린이 선천성 심장 질병 치료와 관련한 기술 교류, 협조를 교환하는 등 어린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면역 및 왁진 동맹의 협조로 어린이들 속에서 예방접종 누락률을 낮추기 위한 손전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개설 운영하고 있는 선교 아동진료소의 능력을 확장하고 곳곳에 꾸려놓은 어린이 영양제 생산 공정을 완비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보급실들을 새로 내오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큰물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북부지구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활상 수요보장을 위해서 국제기구, 자선단체들과의 협조를 다방면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